하늘을 향해 달려간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두려움은 멀리 보내고 산 꼭대기에 솔 자유를 느껴 끝이 없는 길을 따라 희망을 가슴에 안고서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아